Hobbs News. 비영리 단체 몽땅 연필에서 제일동포 학생 대상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대상은 제일동포 출신으로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취업우대 CPU, 기업 취업 시 우대 가산점과 서류 심사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6월 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사무보조 인력을 채용합니다. 담당 업무는 창업 강좌, 창업 동아리, 창업 지원 공간 운영 등으로 근무 형태는 계약직입니다. 접수기간은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일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여야가 검수완박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판 붙어보자는 것이냐며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했나 라고 맞받았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청문회가 잠시 중단되기도 하는 등 이후로도 여야 간 공방은 지속됐습니다. 에버랜드가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 달간 장미축제를 개최합니다. 축제에는 에버랜드가 자체 개발한 24종의 장미 신품종을 비롯해 720품종, 300만 송이의 장미가 전시됩니다. 이 기간에는 다양한 공연과 더불어 각 지역의 특선 메뉴들도 맛볼 수 있는 장소들도 마련됩니다. 한편 에버랜드 장미축제는 꽃축제로는 국내 처음 개최하기 시작해 올해로 37주년을 맞았습니다. 일본이 G7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산 석유금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9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당일 새벽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일본 역시 동참했음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 국민 생활과 사업 활동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들여 단계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은 천연가스의 9%, 원유의 4%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Hobbs News 5월 10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이선호, 기술의 임지연,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